동화 한국어 버전 욕심쟁이 거인. 옛날 옛날에 도시 한가운데 오랫동안 비워진 성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 살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 성에 거인이 살았었다고 하지만 요즘엔 거인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성의 거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냥 소문일 거야. 그런 말은 믿을 게 안 돼. 우리들 중에 거인을 본 사람 있어? 아니, 못 봤지. 나도 못 봤어. 그런 소문에 신경 쓸 시간에 이 멋진 풍경이나 즐기자고. 하지만 그럼 이 정원은 누가 꾸미는 거지? 성 주위에는 멋진 정원이 있었어요. 꽃과 나무, 과일, 새, 나비가 가득했죠. 매일매일 많은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곤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터였죠. 아이들은 항상 다른 게임을 하며 놀았어요. 그 중에서도 나비를 쫓는 놀이가 제일 재밌었답니다. 이것 봐! 여기 주황색 나비가 있어. 내가 잡을 거야. 열심히 해. 대신 나비를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정원은 꼭 천국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인이 도착했어요. 아름답고 잘 꾸며진 정원을 보자 거인은 행복했어요. 내 아름다운 정원. 아직도 자연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여기 돌아와서 행복해. 거인이 성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였어요. 그래서 정원에 아이들이 없었고 거인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거인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이 정원에 놀러 온 거예요. 거인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주변에 누가 있는 걸 싫어했죠. 거인은 정원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거인이 나타나자 놀고 있던 아이들은 겁에 질렸어요. 모두 소리 지르며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도망칠 곳을 찾으러 다녔죠. 거인은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을 보고 몹시 화가 났어요. 저리 가, 작은 괴물들아. 내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고 있잖아. 저리 가. 다시는 내 성에 들어오지 마. 여긴 나만의 정원이라고. 아이들은 모두 정원에서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인은 성으로 돌아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죠. 아이들은 거인이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정원에 놀러갔어요. 거인은 잠에서 깨어나 아이들이 또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인은 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은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거인은 정원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잠도 자지 않고 말이죠. 늦은 밤, 거인은 나무에서 꽃이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거인은 몇몇 아이들이 정원에서 또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인은 화가 나 뛰어갔어요. 아이들은 단단히 화가 난 거인을 보고 무서워하며 도망갔어요. 거인은 성 주변의 울타리를 더 높게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성에는 정말로 거인만 남았어요. 아무도 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거인은 정말 욕심쟁이야. 어쩜 정원을 혼자서만 즐길 수 있지? 아마 마음이 아픈 사람일 거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랑 놀자고 하는 건 어때? 성에 들어갈 수 있어야 같이 놀자고 하지. 거인은 오랫동안 잠을 잤어요. 잠에서 깨자 창가에 앉아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꽃들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인은 생각했어요.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지. 봄이 오면 정원은 다시 꽃들로 가득 찰 거야. 거인은 겨울 내내 창가에 앉아 정원이 말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봄이 오기만 하면 돼. 그럼 꽃이 피고 정원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야. 봄이 오고 갔지만 정원은 여전히 말라 있었어요. 꽃 꽃이 단 한 송이도 피지 않았고 새나 나비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거인은 몹시 슬펐어요. 왜 꽃이 하나도 피지 않는 거지? 왜 자연이 내 아름다운 정원에게서 등을 돌린 거야? 자연이 나한테 화가 났나? 하지만 왜 화가 난 거지? 거인은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거인은 외로운 게 지긋지긋했어요. 어느 날 아침, 몇 명의 아이들이 정원으로 숨어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정원에서 잠깐 놀다가 거인에게 들키고 말았죠. 거인은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모두 무서워서 얼른 도망갔지만 한 아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거인은 나무 밑에 한 소년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거인이 다가가자 소년은 몹시 떨며 울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안 올게요. 잡아먹는다고?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아무도 잡아먹지 않아. 너도 잡아먹지 않고. 그러니 울지 마. 집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내가 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니? 이 나무에 오르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그렇군. 내가 도와주마. 거인은 소년을 들어 나무 위에 올려줬어요. 이제 네 친구들을 부르렴. 여기서 놀아도 좋아. 거인은 소년이 활짝 미소 짓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소년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이 들어왔고 거인은 성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거인은 작은 나무에 핀 꽃을 발견했어요. 꽃을 보자 거인은 매우 놀랍고 기뻤어요. 거인은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그 뒤로 아이들은 예전처럼 정원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은 예전처럼 꽃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거인은 창가에 앉아 정원의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